예, 지금 현재 이제 나오시는데요. 주민들은 박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대통령 5년 동안에 가장 보람된 시간이 뭐냐 이렇게 다시 누가 묻는다면 오늘 그렇게 답하랍니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당선될 때 제가 득표한 제가 받은 표가 전체 유권자의 34%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에서 무슨 눈꽃만큼 하는 거 있죠? 3분의 1 플러스 눈꽃만큼 그게 제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재보고 잘했다고 하면 본전이죠. 그래도 제가 5년이 지났는데 본전 안 잃고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참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여러분께 공약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개혁한다고 했죠? 했죠? 했으면 됐지? 그죠?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말 안 했지만은 당연히 잘해야지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7% 못해서 죄송합니다. 7% 못했으면 6%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똥 살똥 했는데 안 됩디다. 이 순간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아무리 가르쳐달라고 해도 아무도 안 가르쳐줍디다. 투자를 많이 하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출총제 폐지해라 이랍니다. 근데 자세히 연구해보니까 출총제하고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합디다. 뭐 또 이것저것 있습니다. 있는데 다 짚어봤는데 투자를 잘하게 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 혁신, 개방, 균형,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 그리고 평화. 한 개 빠졌네요. 교육. 예. 막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6% 못했지만 여러분, 정권을 넘겨줄 때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경제성장률 그래프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것인데요. 모든 정부의 마지막 시기, 다음 정부 최초 시기, 마지막 아니면 최초에 항상 그래프가 내리막을, 그것도 급경사의 내리막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꼬라박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넘어갈 때 경제성장률 곡선은 꼬라박지 않고 그냥 갑니다. 저는 분명코 위로 비행기가 뜨듯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고마운 미국이란 나라에서 사고를 재빌해가지고 우리 경제도 까딱하면 미국처럼 사고칠 뻔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사고 안 쳤습니다.